남조선이 일본군 송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31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인륜적인 송노예 보험료를 몇 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일본과 그의 굴종한 박근혜 역적 패당의 망동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1246차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모임을 가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해 합의가 무효임을 전면 선언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습니다.